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결말은 모두 똑같은 이야기 그 흔한 이별 너를 들으며 또 시간을 깨달 하나 둘씩 지워 우리 사진들 선명해지는 너와의 기억들 가슴 아픈 이별 하는 중인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를 않아 생각보단 괜찮아 내 맘이 괜찮아 또 매일매일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괜찮아 참 아이러니해 이게 아닌데 좋았었는데 사랑했는데 생각이 들지 않나 널 생각하며 썼던 가사들이 아무 소용없이 자리만 채워 감정은 이미 증발해 찾기 어려워 처음에는 낯설어서 네가 없다는 게 까맣던 하늘이 파란색으로 물들 때 제자리로 돌아온 듯 아무렇지 않나 미안한 맘만 맴돌 뿐 후회하지 않나 함께 걷던 거리를 혼자 걷는데 이상하게도 네가 보고 싶지 않아 너 생각보다 괜찮아 음이 괜찮아 또 매일매일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괜찮아 참 아이러니해 이게 아닌데 좋았었는데 사랑했는데 내 맘은 널 이대로 보내고 싶어 이대로 흘러가게 돼 네가 조금은 덜 아프길 바래 내 맘과 같기를 난 바랄게 I want you to be okay 생각보단 괜찮아 내 맘이